가슴으로 말하지 마 웃음으로 만나 빗물로 보내기 싫어 그대 정령 돌아선다면 전보이 웃음으로 전보이 웃음으로 돌아가세요 사랑 남겨놓고 그대 나의 가슴에 눈물 흐르게 하면 슬픔으로 밤지 세워 떠나간다는 말은 하지 마 슬픈 얼굴에 선다면 전보인 웃음으로 전보인 웃음으로 돌아가세요.